저녁 노을 하늘을 바라보며 sunshine miss you 바람이 좋은 이런 날이면 no 좋은 노랫소리가 들리면 sunshine miss you 좋은 영화를 볼 때면 또 생각나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I miss you 소리 없이 눈물이 보고 싶다고 때를 쓰다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소리 없이 눈물 안고자네 티슈 혼자 생목엔 슬픈 노래 많이 가득 찬 이유 이 노래처럼 내 맘을 위로해 줄 것만 같아 But I miss you 다른 것도 남겨진 네 흔적 엄청난 물어본 적 누구나 하는 이별을 왜 이유 별나게 꾸는 건지 오늘따라 유난스러워 My soul's lucky 너의 손길에 이젠 없는데 나도 뿐인데 난 네가 그리워 별이 뜨는 밤이 언제나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면 난 No, no, no, no, no.